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켈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엘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인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을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나이 든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오늘, 너무 되게 추웠어요. 추웠어요. 이거를 녹음을 하고 올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목요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수요일인데 되게 춥네요. 정말 정말 추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진짜 수능이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추워졌어요. 사실 저는 수능이 이번에 며칠이었지? 16일? 네,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보는 줄 알았는데, 그 16일 주에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6일은 진짜, 이번 수능은 정말 안 추웠잖아요. 근데 끝나자마자 정말 정말 추워져서 되게 식겁했어요. 모두들 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논어를 읽기 시작한 지 벌써 세 번째예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이해득실을 염려 마라 라는 것이에요. 공자왈 불환무위 환소이립 불환맡기지 구위가지야 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지위가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지를 근심하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라. 먼저 실력을 닦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이 먼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남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성과가 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생활 리듬 역시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좋은 직업과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애쓴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매우 당연한 처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번드르르한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 고된 훈련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 더 실속 있지 않을까? 진정한 인격을 갖춘 이에게는 타인이 나를 알아주거나 이해해주는 것이 모두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외부 세계에는 그저 내가 머무는 장소일 뿐이며 그것이 나의 행동과 생각을 주관할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저 아름답기만 한, 티끌만 한, 오염도 없는 천국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또한 사회 문화가 다원화됨에 따라 여러 불건전한 사상과 문화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 생존의 기술과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배가 항구에 닿기도 전에 침몰을 맛보야만 한다. 게다가 혹시 운이 좋아 항구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더욱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점점 산막해지는 사회에서 도태되고 싶지 않다면 더 많은 생존 기술과 지혜를 터득하고 삶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사실 시대에 맞게 생존의 기법도 수없이 많이 바뀌었다. 정보화와 지식 경제인 사회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간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충분히 이용하고 바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꾸려나가는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이제 한 벌목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매우 건강하고 부지런한 벌목꾼이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나무를 베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벌목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일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탓이라고 생각한 그는 전보다 작업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산에는 잠자고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꼬박 나무 베는 일에만 열중했다. 하지만 나무의 양은 점점 줄기만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벌목 감독관이 수심에 찬 벌목꾼에게 다가와 물었다. 자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가? 사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0그루 넘게 나무를 베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양이 점점 줄고 있어요. 맹세코 게으름은 피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업 시간을 더욱 늘렸지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감독관은 사내의 도끼로 눈을 돌리더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혹시 매일 그 도끼로 나무를 베는가? 그러자 사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이지요. 이 도끼는 나무를 처음 베기 시작한 때부터 한 번도 제 손을 떠난 적이 없답니다. 그럼 그 도끼에 나를 간 적은 있는가? 감독관의 말에 사내가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나무 벨 시간도 모자랄 마당에 도끼 나를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독관은 아까와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바로 그래서 나무의 양이 계속 줄었던 걸세. 도끼나를 갈지 않고서야 어떻게 작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겠나? 도끼의 날을 갈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도끼나를 가는 행동은 우리 삶에서 책이나 영어 테이프 등을 사들이거나 공부를 하는 행위와 같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훗날 시작하는 일의 효율을 높이고 그간의 희생과 손실을 신속하게 메울 수 있다.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그 일에 대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이력이나 학벌보다 실질적인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없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푸념을 늘어놓기 전에 자신의 잔재주를 완전한 능력으로 만들었는지, 혹시 잔재주를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도구로만 보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많은 사람들이 잔재주를 무기 삼아 밥벌이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재능을 갖추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태도로 실력을 갈고 닦을 때에만 경쟁과 도전에 맞설 수 있다. 능력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언제나 내실을 다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는 사람만이 크게 성공하는 법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작은 이익이나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동료와 신경전을 벌이거나 상사에게 잘 보이려 애쓴다. 그렇게 하면 잠깐 동안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잃는 것이 더 많게 마련이다. 이러한 태도는 동료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력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해 정상적인 업무와 학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다면 그 끝이 어떨지는 뻔하지 않은가? 맞아요. 이거는 저희 엄마도 항상 하는 건데요.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어딘가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뭐 여기선 필요를 위한 거지만 그래도 먼저 영어 공부를 해놓으면 그거는 어디서든 네가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키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의 무언가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쓰기 위함인 거죠. 항상 뭐 어떤 광고에서도 사람인인가요? 그런 광고에서도 볼 때 토익 점수가 중요하다고 막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막상 먼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보이는 그런 스펙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그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요즘에는 그거가 안 좋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능력을 그 회사가 필요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가. 그런 능력이 저도 지금은 없지만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해득실을 염려하지 말고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다음에 또 봐요. 안녕.